2019년 12월 19일,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,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.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.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진 것으로 제 문제랑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.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게 어려움을 주셨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. 그걸 알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고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과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저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. 하지만 제가 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존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. 제가 받는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듯이 제가 받는 축복도 제 삶을 통해서 나눌 것으로 믿습니다.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직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제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. 저를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로 인해서 갑절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.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꾼 것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증거를 나타낼 것을 이 세상이 모두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.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제가 안 것이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. 이제는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. 세상이 누구도 가지 못한 언약의 여정을 제가 걷고 있습니다.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. 지금도 제가 잘나서 썸탐하는 게 아닌 것처럼 제가 무능함과 영적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더 큰 작품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. 그리고 그 어떤 성공의 자리에서도 지금 이 시간 누리는 서밋타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. 응답 이전에 응답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저를 이 세상에 없는 렘넌트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,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